5월 6일 금요일 승리하신 주님을 믿기에 고난도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의를 위해 받는 고난.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모순된 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태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행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복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의인의 선한 양심은 세상에 소망을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며 가족과 사회와 민족을 살리는 의의 제사가 됩니다. 불의한 자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셨으니 우리도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악한 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오르셨고 그분의 발 아래 모든 천사와 권세가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믿기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언제 어디서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묵상 에세이. 낯설어 해야 할 것과 익숙해야 할 것. 교회는 세상에 낯선 자들로 남아 있어야 한다. 여기서 낯설다라는 말은 타지에서 온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혹은 여행자처럼 자신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통, 언행과 성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세상과 너무 친숙하다. 세상도 교회를 낯설어하지 않고 교회도 세상이 낯설지 않다. 왜 그런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이다. 낯설어야 할 일에는 낯설어져야 한다. 세상이 뭐라 하든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한다. 손해를 보아도 거짓을 버려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세속적인 더러운 것과 썩을 것과 허무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순전하고 정직하고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일에 익숙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바보요 짓밟힐 뿐이고 무시당할 뿐이라도 낯설게 여김을 당해도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낯설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날의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면 된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영광 중에 가져오실 때 주님도 당신을 낯설어 하실 것이다. 누구를 낯설게 여기며 누구를 익숙하게 여길 것인가? 최영삼의 십자가와 선한 양심. 한절 묵상.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적극적 대응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도의 소망에 대해 항상 답변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만유보다 뛰어나신 주님의 우월성에 기대어 세상 두려움을 떨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으며 부당한 대우나 핍박에 대한 최상의 변론은 선한 행실입니다. 고난 속에 이미 기쁨이 있고 고난과 약함이 역설적으로 생명과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사소한 욕심 때문에 옳은 것을 외면하며 양심을 더럽혔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저도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의를 위해 고난받는 이 길도 선한 양심 붙들고 기꺼이 감당하며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